생일이었어. 지나고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. 세월의 모습 흉내낼 수 없잖아.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. 위스키 온 더 락.